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20일 서울의 괴뢰정부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기문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반기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과 관계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없이 국민을 위한다며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